일심으로 정념하 미로다 공호 말씀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다나오는 덕을 낳 남녀노소가 잊지를 마소. 건명 전에 경이로구나 곧명 천의 은중경이로다. 우리 부모 날비실제 백일정성 힘여 산천기도라 명사 한대 차를 다니시며 뱀과 청성을 다들이시니 힘든 낭기 꺾어지며 공둔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님 전 드러날지 석가세전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재성님 전에 복을 빌고 칠성님 전 명을 빌어 열달 배설 한 후 이 세상에 생겨나니 우리 부모 날개들째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터울세라 천금주어 만금주어 나를 곱게 길러건만 어려서는 저를 몰라 부모은 공을 갚을 소냐 다섯 아니 열이로다 열에 다섯 대장부라 인간 칠십 고대이요 팔십 장년 구십 춘가 백세를 산다 해도 달로 더불어 논하면은 일천하고 200달의 날로 더불어 논하면은 36,000일에 병든 날과 잠든 날이면 걱정 근심 타지하며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어느 하가 부모 은공 갚을 소냐 청춘 가고 백발언니에 애달 꼬두 슬프도다 인간 공허 네가 능히 막아내며 춘초연년 녹이나 왕소는 귀불기라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제 운한 성튼 몸이 저녁 내로 병이 들어 신라같이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는 이 어머니여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노경 약을 쓴들 약효염이 있을 소며 맹인 불러 설경한들 경떡인들이 불서냐 혼미하 술제 제일 전에 진광대왕 제2의 초간대왕 제3회 송제대왕 제4의 오간대왕 제5의 염라대왕 제6의 편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제8의 평등대왕 제9의 도시대왕 제10전의 오도철륜대왕 열시왕전 매인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장검 쥐고 쇠사슬을 비켜 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화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박차면서 성명 삼자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서라 다 못하여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탄간을 버려있고 지성구호 극진 한들 갈목숨이 머물소냐 친구 번님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동행하며 일가친척 많다 해도 어느 일가 대신 가리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대문 밖을 쏙 나서니 척삼내의 손에 들고 흔백불로 초헌하니 없던 곡성이 낭자하다 옛 노인 하신 말씀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날 내게 당해서니 대문 밖이 저승이라 청춘이 가고 백발이 올 줄 알았으면 심리 밖에 다 가시성이나 쌓을 걸 세상 천지 동포님네 회심곡을 허수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 아하 해나네 열에 열 사십소 산나무